미식가들이 좋은 음식과 좋은 식당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해외로까지 원정을 떠납니다. 즐거움 중에 먹는 즐거움만한 것이 또 있을까요? 음식은 분명히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음식 자체의 맛 때문이 아니랍니다. 음식은 어느 순간 또 어디서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은 공동체에 관한 것이고 가족과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최고의 음식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같이 있으면 행복해질 사람들과 행복한 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먹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콘서트 이정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오늘 첫 곡은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로 시작을 했습니다. 발렌타인데이라서 네. 아주 이렇게 달콤한 곡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파일 중에 그냥 순서대로 틀고 있습니다. Say You, Say Me. 네네. 라이오넬 리치의 대화. 아, 대화예요? 대화하지 않아요? 아, 그렇네요. 예, say you, 네. say me. 네. 네. 아, 대답 좀 해. 내가 얘기할 테니까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발렌타인데이. 네. 저도 오늘 그 후배에게 초콜릿을 받았습니다. 좋으셨겠어요. 아주 그 정성껏. 네. 싼 포장 안에 싸구려 초콜릿을 드렸거든요. 고마워요, 정원 씨. 네. 제가 정원 씨한테 받으면서 그랬습니다. 초콜릿은 아니겠지? 초콜릿입니다. 네. 이런 say you say me를 저희가 하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발렌타인데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종의 사실은 좀 메마른 감정인지 모르지만 상업주의가 만들어낸 하나의 아직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네. 이런 날이 있어서 있어서요. 작게나마 초콜릿이라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니 뭐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게 꼭 있어야 되니까 항상 얼굴 보면서 미소 지면서 인사해 주시는 게 훨씬 고맙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아니, 모르겠어요. 거 좋아요. 전 재밌어요. 그렇긴 한데 저는 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들 부담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왜 이걸 굳이 만들어서? 아,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한 달 한 달 살기도 힘든데.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가요? 네. 발렌타인스데이도 하지만 네. 한국 날짜로 하면 이제 내일이 설입니다. 설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전화 좀 부모님이나 네. 네, 이렇게 좀 전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죠? 뭐 뉴스에는 뭐 귀성길 차량에 관련된 얘기, 설 음식에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이 네.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예, 뭐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뭐 다른 것보다는 하여튼 좀 뭐 자주 전화 못 하시잖아요. 네. 정원 씨도 자주는 못 하시잖아요. 자주 안 하죠. 예, 그러니까 네. 안 해요? 못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 그러세요.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죠. 자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이니까 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네. 오늘쯤 전화해 두셔야. 네, 네. 예, 뭐 내일이면 이미 설이 돼 버리니까. 네. 예, 그런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디오 콘서트 1부 도와주시는 분 소개해드립니다. 즉석에서 불맛으로 볶아내는 짬뽕과 울뽕, 마당물 3층 교동짬뽕, 비타민 D의 대장암 예방효과 연구로 세계 의료계가 인정한 임대순 박사의 연세위장내과 내시경센터, 당뇨 혈압 혈관청소 만성피로를 한방에 잡아주는 광동제약 경호꿈 쇼핑 월드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요 네. 제가 오늘 그 식사하고 그 디저트, 뭐 커피들 네.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커피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왜 자리 옮겨서 대화 좀 더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모처럼 이제 아는 후배와 식사를 하고 제가 커피를 마시러 콘체르토에 하우스에 갔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콘체르토가 문을 열었어요. 오, 열려 있더라고요. 예, 최근에 거기 닫았다고 네네.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딜 갈까 하다가 콘체르토를 제가 갔어요. 오. 예. 오늘 아주 특별한 또 날이라서 발렌타인스데이에 콘체르토에서 보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요? 뭐가 분위기도 있어요? 있고 프랑스 파티셰가 만든 스페셜한 케이크도 있고 마카롱도 네. 있어서 네. 그런 걸로 오늘 같은 날 특별한 사랑을 전할 때 분위기도 있고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와인 컬렉션이 준비가 돼 있는데 플레이버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셔서 오늘 특별한 날 맞이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저희 방송에 TL 나오셨죠? 네. 바로 옆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유가와 윌셔 사이에 세라노길에 있는 콘체르토. 많은 분들이 거기 다시 영업하나라고 궁금해하실 네. 텐데 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라서 스페셜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왜 푸른투어와 여행을 해야 할까요? 뉴저지 본사, LA, 뉴욕, 토론토, 서울지사에서 미 동부 서부 투어, 캐나다, 옐로스톤까지 직접 행사를 진행하여 가격에 거품이 없습니다. 특히 14차례의 행사를 통해 입증된 미 대륙 횡단은 더욱 새로워졌으며 낭만의 유럽, 정열의 남미, 최초로 선보이는 동시베리아 횡단 열차, 최고의 맛집만 고집하는 모국 방문, 전 세계 크루즈까지 푸른 투어의 푸른 감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올림픽과 세라노 213-739-2222 739-2222 푸른 투어. 오늘 식사 같이 할까요? 맛있는 메뉴로 벌써부터 설레이네요. 깔끔한 음식도 좋고 커피도 좋은 하우스에서 만나요. 스페셜티 커피와 특별한 음식 그리고 명품 커피 강의가 있는 곳. 오늘

참 희한합니다. 억양에 한국말. 따라서 네. 달라진다는 거.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잘한다 잘하는 억양 부드럽게 했잖아요. 잘한다 잘해. 자. 잘했어 됐냐 이것도 잘하시죠. 제가요? 잘한다 됐냐? 자 오늘 아무래도 네. 초콜릿을 네. 많이 주고 받습니다. 네. 네. 초콜릿이 과연 몸에 이로운지 해로운지 네. 좀 궁금하나요? 네. 네. 저는 이로운 걸로 뽑아왔어요. 근데 초콜릿 종류에 따라 다르죠? 초콜릿 종류에 따라 다른데 오늘 말씀하신 초콜릿은 다크 초콜릿이 많이 닥 초콜릿 네. 카카오 함량이 높은 네. 고 초콜릿 기준으로 네. 말씀하시는 네. 겁니다. 네. 네. 설탕 많이 들어간 거 말고요. 네. 네. 좀 짭짤하고 쓰고 짭짤하고 쓴 거. 네. 네. 보통 한 30% 그 한 70 그러니까 70% 이상이 되면 좋다고. 네, 닥 초콜릿으로 인정을 하죠. 네. 네, 살 안 찐. 네. 뭐 안 찌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네. 오늘 드린 거 70%. 이거요? 네. 아, 쓰겠네요. 잘 먹을게요. 네. 아유, 재윤 씨 좋겠어요. 이렇게 이쁜 여자가 맨날 방송도 같이 해주고 또 초콜릿도 주고요. 아, 진짜 근데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게 뭘 주면 네. 또 바래요. 아, 안 그래요. 그냥 드세요. 안 그럴 네. 것 같아요. 괜히 우리 네. 재윤 사장님이 네. 이렇게 마음이 약하니까 상호작용으로 해서 아니, 받았으니까 더 큰 거 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선배들은요. 네. 후배한테 받으면 그렇죠. 모른 채 해야죠.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 초콜릿 얘기를 할 텐데 이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 네. 되는 초콜릿인 얘기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 들어주세요. 네. 네. 첫째, 뇌졸중 위험을 줄여줍니다. 오, 초콜릿이 네. 그런 또 효과가 있어요? 네. 네. 일주일에 45g 이상 초콜릿을 먹는 여성들은요. 네. 9g 이하로 먹는 여성들에 비해서요. 뇌졸중의 위험이 20% 정도 낮다고 합니다. 오. 45g 이상씩 먹어야겠네요. 네. 일주일에. 일주일에 45g이면. 저거 한 통이면 될 것 같은데. 나누기 7하면 하루에 한 7g. 네. 7g이면 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감은 옛날에 안 왜 납작한 초콜릿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네모져가지고 네네. 똑똑 끊어 먹는 거. 네네. 그거 한 피스가 몇 그램 정도? 거의 한 10g 하지 않아요? 아 그럼 그거 한 피스 정도? 네네. 하루에? 역시 요리 전문가라서 네. 다르시네요. 그게 10g 돼요. 네네네. 10g이나 돼요, 그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냥, 우리 기존에 클래식한 초콜릿 있잖아요. 네. 넓적한 거. 네. 그 네모져가지고 똑똑 네. 끊어 먹는 거. 네. 그거 한 피스 정도를 매일 드시는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뇌졸중의 위험이 20%도 낮다. 네. 네. 참고하겠습니다. 먹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초콜릿 선물 받은 거 꼭 드셔요. 예, 그 정도로 하루에 네. 하나씩 먹어보려고 그러는 네. 그다음에 심장, 하트 건강에 좋습니다. 심장에 좋아요. 네. 장기적으로 초콜릿을 먹게 되면요. 고혈압이나 네. 나쁜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심장병 위험이 크게 낮아져요. 낮아집니다. 오. 네. 오, 그래요. 또한 다크 초콜릿에서는요. 염증과 싸우는 성분이 있어서 심혈관계 위험도 줄어든다고 해요. 아, 염증. 네, 싸워요. 네. 항생제 역할을 하네요. 항염작용이 있네요. 네. 이야, 그래요. 네. 초콜릿이 심장에 좋답니다. 네. 그러니까 저녁에 뭐 이렇게 살짝 오후 되면 나른해질 때 네. 좀 땡길 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럴 땐 닭 초콜릿을 네. 먹어라.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포만감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다크 초콜릿은요, 우유보다도 훨씬 더 포만감을 주고요. 섬유질이 풍부해서 다른 음식을 덜 먹게 만든대요. 아, 초콜릿에 섬유질 그래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다크 초콜릿을 먹게 되면 네.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까지도 달래준다고 해요. 하긴 자극적이죠. 네. 쌉싸한 게 네. 맛이 세니까. 네. 이런 걸 먹고 나면 확실히 다음에 먹는 음식 맛이 확 죽잖아요. 네. 그래서 안 먹고 싶어요. 덜 그렇죠. 먹게 돼요. 네. 네. 아, 한 식전 30분 전에 그럼 먹으면 좋겠네요. 먹으면 아무래도 이거 먹고 물로 이는 한번 가셔야 되잖아요. 네. 왜 그 단 거 먹은 다음에 네. 바로 양치질하는 게 치아에 안 좋대요. 네 맞아요. 오. 그냥 물로 헹군 다음에 네. 양치를 하셔야 된다니까 네, 네, 네. 초콜릿 드시고 물로 한번 탁 입 가시고 마시면 네. 포만감이 좀 될 테니까 식사를 덜하게 네. 그렇죠. 네. 다이어트에도 좋겠네요. 네. 좀 더 주세요. 이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포장지 큰데 들여다보니까 조그맣던데. 맞습니다. 안에 뭐 상품권 같이 넣었어요? 아닙니다. 에이, 넣었겠죠. 마음을 넣었어요. 이게. 근데 작은 것일수록 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중간에서 그렇게. 네. 방청객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뭐 그런 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다크초콜릿은 포만감을 줍니다. 네. 그리고 당뇨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정기적으로 초콜릿을 먹으면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되어 당뇨병 위험이 줄어듭니다. 오. 당뇨 걸리신 분들 간식 먹기 참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제한돼 네. 있습니다. 먹을 거 없어요. 근데 다크초콜릿은 네. 괜찮다고요? 네. 네. 그래요? 확실해요? 네. 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연구 결과를 제가 뽑아온 거니까 맞아요. 어우,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다크초콜릿 가끔 드시면 좋겠네요. 네. 네. 피부를 보호합니다. 초콜릿이요? 네. 아니, 여드름이 많이 나거나 이런 사람들은 초콜릿 먹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어서. 네. 아, 그래요? 네. 초콜릿을 발라요, 그럼? 아니요, 먹지 말라고. 아니, 피부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크초콜릿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 초콜릿 말고요. 일반 초콜릿보다는? 네. 거기는 이제 네. 아무래도 많이 달고 그렇죠, 우유 그렇죠. 설탕 많이 네, 들어가 네,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다크 초콜릿에 든 산화 방지제는요 태양빛의 UV가 주는 피해를 보호해주고요. 그러면은 골프 치거나 네. 야외 활동할 때 전 선블럭 바르는 게 싫은 게 바른 다음에 네. 얼굴 하얘지고 끈적끈적 띡띡해지고 막 세안도 잘 안 돼요. 네. 그러면 그냥 초콜릿 먹어도 됩니까? 그래도 선크림은 발라줘야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선크림도 바르고 네. 초콜릿도 먹고 네. 초콜릿도 먹고 네. 그러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고요. 네. 이거는 다크 초콜릿에 하는 네. 얘기입니다. 네. 와, 근데 다크 초콜릿이 태양빛의 UV가 주는 피해를 덜하게 해준다는 건 참 신기하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그 안에 산화 방지제가 있다는 사실도 전 처음 알았어요. 오, 참 신기하네요. 네. 초콜릿 갑자기 얼굴에 바르고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요. 네. 아니 뭐 저거 네. 진흙 바르잖아요. 왜. 네, 네. 진흙은 왜 발라요? 머드팩? 머드 네. 안에 있는 어떤 성분이 그 피부를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고. 여기 진흙 온천도 있어가지고 네, 막 바르고 네, 막 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기 마사지 하러 가면요. 네. 이 초콜릿 마사지 해줘요. 초콜릿이요? 네, 그래요. 꿀 마사지, 초콜릿 마사지, 뭐 오일 마사지 여러 종류인데 네. 초콜릿 마사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팩하면서 먹어. 네. 아 제가 지금 약간 행동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모르시는데 그래 씨가 빵 터지셨네요. 네, 팩한 거를 혀를 내밀어서 먹는 흉내를 내셨어요. 아니 저는 네. 그 팩을 한 다음에 그렇게 닦아주시나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더러울 것 같았어요. 더러울 것 같네요. 아 초콜릿으로 마사지도 해주고 네. 아, 그 정도로 하여튼 피부 트러블도 좀 방지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침을 누그러뜨립니다. 초콜릿이요? 네. 아니, 정말 많은 효과들이 네. 있는데요. 초콜릿에 있는 테오브로빈이라는 성분이요. 네. 뇌에서 기침을 일으키는 부위인 미주신경의 활동을 줄이기 때문에요. 기침을 누그러뜨리게 합니다. 요즘 기침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캘리포니아의 이번 독감으로 사망한 게 이제 100명이 넘었잖아요. 네, 네, 네. 한국 피해자도, 네. 한인 피해자도 생기고. 네. 네. 아니, 그런데 그, 기침은 감기는 떨어져도 기침은 정말 오래 남아요. 네. 콧물 네. 기침은. 네. 그럴 때 닭초콜릿 네. 좋다고요? 네. 기침 캔디도 좋은데요. 한번 초콜릿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이제 발렌타인스데이는 네. 초콜릿이 많이 눈에 보이잖아요. 네. 갑자기 초콜릿을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확 더 드네요. 맞아요. 그런데 잠시만요. 네. 이거 어디서 뽑은 겁니까? 혹시 초콜릿 회사에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아니면 그런 회사들이 네. 막 그런 거 만들어내잖아요. 맞아요. 예? 네. 나쁜 점은 안 쓰고 좋은 점만 막 쓰고. 네. 초콜릿 회사가 만든 자료는 만든 아니에요. 아니고요. 오늘은 뭐 다 발렌타인스데이니까 네. 초콜릿 먹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기분 좋게 좋은 것들만 소개를 드시라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그렇게 하여튼 생각하고 하여튼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번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건 뭐 많이 아시죠? 네, 그렇죠. 가끔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달콤한 초콜릿을 먹으면 스트레스도 더 적어진다고 합니다. 다크 초콜릿도 네. 단맛이 있긴 해요? 해죠. 아, 해요? 네. 오, 달죠. 그래요? 네네. 쓰기만 해가지고요. 저는 제가 커피 마시는 거 보셨잖아요. 네네. 저는 설탕을 엄청 넣어서 먹거든요. 네. 쓴 게 너무 싫어서. 슈가맨. 슈가맨. 저도 그랬었는데요. 네. 전화이 되니까 단계 점점 싫어져요. 어, 그래요? 네. 맞아요, 단거. 아, 단계, 나이가 들면 단계 네. 네. 싫어져요? 안 당겨요. 그 아직 철이 들드셔가지고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네. 아, 네. 좀 곱게 얘기해 줄 수 없어요. 네, 젊었다는 거죠. 네. 아, 그래요. 초콜릿 좀 드려요? 아니, 괜찮아요. 초콜릿 먹고 이렇게 저 있으면 초콜릿이 굳어가지고 입이 딱 닫혀지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싶네요. 자, 초콜릿의 효과 또 있습니까? 네, 혈류를 개선합니다. 오. 혈류까지 개선해요? 네. 아니 무슨 만병통치약이에요 초콜릿이?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조금씩, 그런 조금씩. 성분들이 있다는 거죠. 조금씩. 그러니까 네. 네. 코코아는 혈전 발생을 막고요. 네. 피를 묽게 하는 아스피린과 비슷한 성질이 있어서 혈류 순환을 네. 개선합니다. 맞아요. 아스피린이 피를 묽게 해서 네. 그렇죠. 왜 그 뭐 수술하기 전에나 네. 뭐 막 이런 거 할 때 아스피린 못 먹게 하잖아요. 네, 피가 안 굳어지고 네, 네. 코코아에도 네. 그런 성분이 있다. 네. 그래서 딱 초콜릿을 먹어라. 네. 네. 네. 또 있습니까? 시력에 좋습니다. 초콜릿의 혈류 개선 효과는 특히 뇌에 좋고 네. 망막으로 공급되는 혈액량을 늘려서 시력에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에 괜히 눈이 침침해서 그랬는데 아, 초콜릿 먹어봐야겠네요. 아, 노안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노안입니다. 네. 아, 그래요? 노안도 혈류 개선이 되니까 조금 노안 언제 도움될 오셨어요? 거예요. 저는 노안이 몇 살 때? 한 50? 아, 그래요? 네. 저 진짜 일찍 왔거든요. 네. 충격이었었어요. 그럼 지금 돋보기 끼세요? 작은 거 볼 땐 돋보기 끼죠. 네. 정원 씨 왔어요? 네, 저는 심한 편이에요, 지금 벌써. 그래서 어제도 초콜릿 이제 회사 분들 조금 나눠주면서 조금씩 이렇게 뭐라고 썼는데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글씨가. 아, 이 노안이 네. 가장 불편할 중에 하나가 뭐 계산하고 그럴 때 크레딧카드 이렇게 뭐 이렇게 영수증 가져오면 안 보이니까 그때 뭐 안경 벗고 하면 되는데 네. 이 쇼핑 가잖아요. 네. 옷 그 뭐 미듐인지 라인인지 사이즈 그 태그가 그다음에 가격 볼 때도 네. 늘 안경을 뺐다 꼈다 뺐다 꼈다 뭐 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노화는 진짜 막을 수는 없는 건데 네. 젊으신 분들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요즘에 스마트폰 때문에 노화는 더 빨리 온대잖아요. 맞습니다. 초콜릿 좀 많이 드시고 네. 그다음에 눈 운동 좀 많이 하세요. 뇌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네. 네. 아, 노화는 진짜 불편합니다. 네. 네. 또요? 마지막인데요. 더 똑똑해집니다. 정식이 드세요. 제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정말 다시 돌려드리고 이따가 또 사드릴게요. 네? 딱 그 초콜릿으로 하나 사드릴 테니까. 제발 똑똑해졌으면 좋겠죠. 아니 더 똑똑해지면 어쩌라고요. 방청객이세요? 왜 자꾸. 아, 이 닭초콜릿이 뇌에도 또 도움을 네. 줘요? 네, 코코아의 플라바놀에 의한 뇌혈류 증가는 정신을 더 초롱초롱하게 해주어서 개수 작업 능률을 올려준다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10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몇 가지 빼놓고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게 좀 믿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좋은 효과가 많은데, 네. 이게 약처럼 막 그렇게 개선되는 건 아니고.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간식 드시지 마시고 네. 또 초콜릿도 그냥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다크 초콜릿을 드시면 그래도 요런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맛있게 드세요. 네. 네. 그 왜 보는 초콜릿 집 보는 캔디 있잖아요. 네. 예? 영어로 예, 보는, 보다. 예, 네. 보다 캔디.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시스캔디 얘기하는 거예요. 아, 시스캔디. 몰라요. 보다. 몰라. 아니, 그 특정 상품. 뭐, 미국 거니까 합시다 그냥. 네. 그거 너무 달잖아요. 너무 그렇죠. 달죠. 머리 그게, 아파요. 그 선물 받으면 이제 네. 냉장고 넣어놓고 네. 그 모양마다 딱 틀리잖아요. 맛이 달라요. 네. 네. 근데 정말 자꾸 손이 가요. 그렇죠. 맞아요. 한번 먹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마약 같아요. 예, 네, 하나만 딱 들고 왔다가 들락날락 거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낙초콜릿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달달하죠. 네. 네. 캐러멜도 네. 많이 들어있고 네. 그걸 딱 먹게 되면은 또 커피 한잔 생각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러면은 정말 하이퍼되고 카페인 들어와서 잠 못 자고 네. 또 재윤 씨 말 맞다는 게 다 다르니까 또 네. 호기심을 발휘해가지고 네. 요거 맛없으면 저거 맛있을까? 맞아요. 그리고 또 먹어보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초콜릿을 선물하고 받는 것도 좋지만 네. 오늘 이 방송 들으니까 아 이번 발렌타인은 아직 오늘 저녁에 이제 데이트 약속 있으신 분들 초콜릿 구입하려면 낙 초콜릿을 네. 좀 구입하시면 좋겠다 네. 싶네요. 알겠습니다. 초콜릿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리 강사 그레이슬리와 그레이슬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초콜릿에 관련된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 네. 이번에는 어떤 얘기 해볼까요? 이번에는 내일이 설이니까 설 음식에 대해서 건강하게 설 음식 즐기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 음식이요? 네. 미국에서도 여러분들 설 음식을 해 드시나요? 어르신들이 계신지들은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거나 아니면 부모님 가까이 계신 분들. 네. 네. 그러면 이제 작게라도 뭐. 네. 간소하게라도 조금 차리게 되죠. 그렇죠. 네. 여기서도 차례 지내고 그런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아까도 제가 어느 선배를 잠깐 보고 왔는데 그 집은 차례를 지내요. 네. 예. 근데 이제 한국도 차례를 많이들 안 지내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그러고 차례상도 뭐 자기들이 안 차리고 사다가. 예, 이렇게 네. 그런 또 대행 업소가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뭐 패키지 A, B, C 막 이런데 패키지 네. A 제일 싼 건 정말 간소하게 해가지고 네. 가지고 네. 막 이런 추세라서 네. 아 여기서도 설 음식을 드시나 궁금했는데 대표적인 설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떡만둣국이죠. 만두. 네. 또는 떡국. 네. 떡만둣국. 그렇죠. 네. 또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갈비찜. 갈비찜. 네. 오. 참 하기 힘든데. 네. 그죠. 하기 힘들어도 맛있어요. 저희 애들은 네. 설날에 엄마 갈비찜 있지? 그게 이제 설날에 먹는 음식이에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신정이 했었기 때문에 구정에는 안 합니다. 아이들이 그 엄마 저 갈비찜 해놨어? 막 그래요? 아니 꼭 해줘요. 갈비찜이 꼭, 그래요. 네. 애들이 용돈은 가져옵니까? 용돈 주더라고요. 결혼하니까. 얼마예요? 100불? 200불? 얼마나 기간에 100불을 줘요? 한 달에 아니면? 아니요. 예. 설날에 주는 게 큰 1년? 딸은 100불, 작은 딸은 아니 큰 딸이 200불, 작은 딸 100불.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까지 현직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니까. 있으니까 그냥 인사로 돈을 주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도 주니까 고맙더라고요. 아, 그럼요. 키워놓으면 네. 또 보람이 있죠. 네, 네, 네. 근데 지들한테 들어간 세뱃돈이 얼만데? 100불. 근데 저는 이제 손주들한테 다 또 뱉어야 되니까. 아, 세배하면은 또 네. 좋아하죠. 네. 그러네요. 근데 설 명절 되면 인사하면서 이렇게 돈 붙이고 할 때 보통 네. 뭐 10만원, 20만원, 네. 100불, 200불 붙이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저희 아버지가 방송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야, 아무것도 못했는데. 자, 그러면은, 설 음식을, 좀, 우리가 좀 건강한 음식으로 골라서 해 먹을 수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평소에도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뷔페집에 갈 때도 그렇고요. 네. 식사할 때는 채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밥은 두 번째. 채소, 네. 고기, 밥 순서대로 드시면 좋습니다. 전 일단은 음식이 나오면, 네. 밥부터 일단 뜨거든요. 밥을 좋아하죠.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죠. 예, 예. 뭘 먹어도 밥을. 네. 밥배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니 뭐 고기를 먹든 뭘 먹든 전 밥은 네. 꼭 시키거든요. 네. 밥이 너무 맛있어요. 확실히 근데 탄수화물을 가장 늦게 먹으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탄수화물을 먹어야 좀 포만감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야 좀 덜 먹지 않나요? 그런데 네. 고사리나 도라지, 시금치 또 그의 채소들을 먼저 먹으면 네. 그게 열량은 낮게 하고 식이섬유는 풍부하기 때문에 빨리 포만감을 느껴서 그 다음에 먹게 되는 고기와 밥을 덜 먹게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은 식당 네. 주인들한테는 아주 몹쓸 방송이네요. 반찬부터 까르잖아요. 네. 그러면 음식은 안 나왔는데 반찬 다 집어먹고 네. 음식 나오기 전에 아 이제 반찬 리필 좀 해주세요. 이런 그리고 진짜 많아요. 있죠. 그리고 진짜 음식 나오면 투고로 가져가시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좀 후회스럽긴 합니다. 네. 식당, 채소 많이 먹는 게 좋긴 해요. 네, 식당 주인들한테 네. 미안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하여튼 채소부터. 네. 그다음에 이제 고기. 네. 밥은 나중에 정말 뭐 드시면 조금만 네. 드시는 네. 거. 그러니까 왜 그 요즘에 뭐 뭘 시켜도 나중에 밥 볶아주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배가 정말 목까지 차도록 배불러도 밥을 볶아놓으면 다 먹게 되죠. 다 먹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샤브샤브 집에서 또 죽 끓여주면 죽 끓여주고 그거 먹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 샤브샤브 집을 포함해서 네. 뭐 디 고깃집 네. 거기는 바다를 그냥 막 아세요? 디 고깃집 네, 알아요. 고추장이랑 바다랑 네, 팍 네, 네, 넣어가지고 막 네, 막 네. 비벼 세상에 세상에라 목구멍 넘어갈 때요. 네. 그 뒷맛이 네.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그런 집 있고 뭐. 네. 하여튼 그런 그 볶음집이 유명한 집들이 네, 있는데 네, 맞아요. 어차피 밥을 볶아주니까 네. 처음에는 밥을 안 시키고 네. 채소나 야채 먹고 나중에 볶아서 조금만 네네네. 먹어라 이제 그 말씀이시네요. 근데 네. 그런 볶음은 말하는 거 아닌데요. 아, 진짜요? 그럼요. 아, 그것도 왜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바다 많이 들어가서 열량이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채소 먹은 거 오히려 더 그 마지막으로 인해서 열량 다 파괴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버터 안 넣고 볶아주는 것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서든 지금 먹으려고 지금.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채소, 고기, 밥 순서로 드세요. 네. 네. 그리고 나물부터 먹기가 힘든 분들은 육젓이나 어젓등을 함께 섭취해도 됩니다. 채소를 섭취한 뒤에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 그리고 밥을 먹으면 비만이나 고지혈증, 당뇨 등은 간이하는데 아주 이롭기 때문에 육젓, 어적덕을 먼저 드세요. 하여튼 밥은 제일 나중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나물을 싫어하면 네. 고기나 생선 네. 이런 걸 먹어야지. 일단 네. 하여튼 밥은 뒤로 미뤄라라는 네.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야채를 좀 많이 먹어라 네. 뭐 그런 얘기 같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식사 뒤 먹는 디저트가 정말 열량이 높아요. 네. 뭐 수정과 식혜, 한과, 꽃감, 뭐 떡 이런 것들 있죠. 네. 다 맛있겠네요. 식혜를 좀 옛날 우리 그 식으로 좀 많이 숙성해서 제대로 만들면 좋은데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단맛 내느라고 네. 네. 식혜는 꿀물이죠. 설탕물이기도 하고요. 단물. 설탕물이기도 하고. 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것들. 네. 아니 뭐 꼭 식혜나 수정과 우리나라 디저트 아니더라도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 아이스크림 네. 뭐 케이크. 뭐 모카 뭐 케이크 네, 네. 뭐 이런 것들. 제가 진짜 살찌죠. 네. 제가 어저께도 뷔페집 가서요. 정말 조심해서 야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피 먹기 위해서 케이크 다섯 개 갖다 놓고 먹었어요. 이거 정말 잘못하는 네, 거예요. 네. 요즘에 또 디저트가 대세라서 또 안 네. 먹을 수도 없고 또 밥 먹고 나면 달달한 게 땡겨 가지고 말이죠. 맞아요. 자, 뭐 이쯤만 하겠습니다. 네. 뭐 설 음식 뭐 대대적으로 차려놓고 드시는 분들은 안 계시니까. 근데 제일 네. 중요한 건 어쨌든 채소 많이 드시라고, 나물 같은 거 많이 네, 드시라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고기나 생선 먼저 드시고 밥은 조금만 드시라고 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요리 강사 그레이스 리 씨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디오 콘서트 일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즉석에서 불맛으로 볶아내는 짬뽕과 울뽕, 마당물 3층 교동짬뽕, 비타민 D의 대장암 예방 효과 연구로 세계 의료계가 인정한 임대순 박사의 연세위장내과 내시경센터, 당뇨, 혈압, 혈관 청소, 만성 피로를 한 방에 잡아주는 광동제약 경호꿈 쇼핑 월드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플루튼, 얼바인, 가든그로브, JS-O2 바디앤 종합정비공장,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섬세한 손재주의 한국인이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JS-O2 바디샵 대표 조셉 리입니다. 당황스러운 교통사고 888-636-5067로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 토잉부터 사고 처리와 보험 처리, 렌트카 그리고 수리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움직이는 바디샵, JS-O2 바디샵엔 종합정비공장 888-636-5067, 636-5067. 만성기관지염, 기침, 발열, 천식에는 씨머리가 좋습니다. 만성기관지염, 천식 환자들에게 씨머리의 주성분인 동화추출물로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 증상들이 뚜렷이 개선되었고 전체적으로 94%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기침, 발열, 천식에는 씨머리가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연기생활 60년 동안 저의 건강을 지켜준 귀생당 후코이단. 후코이단 구입 시 귀생당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후코이단 함량이 300mg이나 들어있고요. 원료가 다르니까요. 귀생당 후코이단 신구가 적극 추천합니다. 해외 한인사회 최대의 문화축제인 제16회 한국일보 음악대축제가 4월 28일 토요일 LA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야외 공연장 헐리우드볼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매해 그 열기와 감동을 더해가는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최정상급 가수들이 더욱 새롭고 뜨거운 감동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친구, 친지들과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즐기며 최고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감동과 추억의 이벤트.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티켓 구입은 한국일보 사업구 323-692-2055, 692-2187 또는 koreanmusicfestival.com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2133851005. 우리 깔끔한 맛에 고소한 소금구이를 즐길 수 있는 맛있고 푸짐한 양곱창 먹으러 가요. 양곱창이라? 토렌스에 맞는 구이집이 있다고? 학산이요. 학산? 양곱창 전문 학산? 네, 학산 본점이 토렌스에 그랜드 오픈했어요. 학산은 오너가 셰프라 맛 하나는 자신 있다는데요. 프라임급의 소고기와 특수 부위만을 고집하는 돼지고기, 쫄깃한 돼지 껍데기도 제일 맛있는 곳. 학산! 세팔베다 알링턴 310-517-9200. 정성과 정직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인산힐링의 자연의학 이야기. 안녕하세요. 자연의학 닥터 엔젤라오입니다. 인산은 인산의학과 민초의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인산 선생의 뜻을 따라서 재래식으로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펴 정성과 정직으로 모든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인산 선생이 생전에 처방한 처방전을 그대로 옮겨서 이곳 인산힐링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간을 다스리는 인산 다슬기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간의 주 원인은 음주와 비만이며 혈중 지방질의 농도가 높은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이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스테로이드 같은 호르몬제나 여성 호르몬제 등의 약제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영양 부족에서 지방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간에 독이 많이 쌓이면서 지방간이 오기도 합니다. 알코올은 체내에 흡수되면 다른 음식물과는 달리 간에서 산화 과정을 거쳐 해독이 됩니다. 따라서 각자의 해독 능력 이상으로 과음하면 지방간이 생기고 또한 만성 지방간은 위험한 간 질환으로 전이되기도 합니다. 개인에 따라 알코올 해독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성인 남자가 하루에 해독할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은 소주 반병 정도, 약 3잔 정도라고 합니다. 잦은 과음은 지방간을 만드는데 여기에 흡연, 과로와 장기간의 약물 복용 등을 더하게 되면 간 경화,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많이 높여주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방간 환자라면 운동과 체중 조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만한 사람은 음주에 의한 간 손상 위험이 일반인보다 더 높고요. 비만인 경우에는 술을 전혀 하지 않아도 지방간, 지방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지방간 치료법으로 체중 감량과 식사요법, 꾸준한 운동을 추천하며 또한 인산 힐링의 다슬기환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오염된 공기 중의 독소와 각종 화공약독이 음식물을 통해 체내에 들어와 간에 축적되어 피가 탁해지면서 간질환의 발병 원인이 됩니다. 인산의 간질환 치료 원리는 간에 탁한 피를 맑게 해줘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인산의학에서는 간병에 주로 약으로 신장과 간에 좋은 다슬기와 유금피를 함께 씁니다. 인산 선생의 생전 처방 약재를 넣고 환으로 만들어서 쉽게 드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로 인산 다슬기 환입니다. 술, 담배, 과도한 업무에 지친 분들께 인산 다슬기 환이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지친 간과 신장 건강을 위해 인산 다슬기 환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323-730-8880번 인산힐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추패티 닥터 엔젤라 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23-730-8880 정성과 정직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인산힐링의 자연의학 이야기였습니다.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CBB뱅크 트레저리 매니지먼트 서비스. 빠르고 간편해진 은행 업무로 시간을 절약하세요. CBB뱅크 제공 15, 4시를 알려드립니다.